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많은 중도층 및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정치 상황의 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라운드 씨로 알려진 유튜브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카르텔 대장동 사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수사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누적되어 왔었던 배경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빨간색 화살표가 보수 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의 반격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의 커넥션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와 여론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여론 조작을 통해 당선되었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만 6천 개의 기사에 8,840만 건의 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김경수는 드루킹과 공모하여 여론을 조작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조작된 여론에 힘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을 오랫동안 후원했던 김을재 회장은 금양통신의 소유주이며 이 회사의 자회사인 윈스 WINS는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보안 점수는 31.5점에 불과했고 비밀번호마저 12,345로 설정되는 등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문재인은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조혜주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선관위에서 일했으며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조혜주는 문재인 캠프에서도 일했던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본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이 계속 남아있도록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다른 정부 기관들이 북한의 해킹을 당했음을 확인하고 보안 점검을 지시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고 채용 비리 1,200건이 발견되자 선관위는 결국 일부 서버를 공개했지만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도 불구하고 서버의 5%만 열어주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미 서버 검증을 받았으며 북한의 해킹 흔적이 없었다고 보도한 선관위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심지어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툴 83개를 몰래 심어두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과 김을재 회장의 연결고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사법부 장악과 대장동 사건. 문재인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김명수 체제에서 조재현, 노정희, 노태학 권순일 등의 대법관을 차례로 추가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조재현은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전자 개표기 증거 채택을 거부했고, 노정희는 소쿠리 사태에 연루되었으며, 노태학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순일은 2020년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으며,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았다. 이 사이에 김만배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졌을 때 확인되었다. 이화영은 권순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서 돈을 냈다고 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민석은 종북 주사파 인사인 김민웅의 친동생으로 사전투표율 31.3%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수히 발생했다고 한다. 수사에 나선 윤 대통령.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로 당선된 후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여러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관위 보안 문제와 국정원의 개입.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특정 보안 업체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문재인의 후원자인 김을재 회장이 소유한 윈스 WINS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을 독점적으로 담당해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특정 업체의 보안 업무를 몰아줬음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암시했다. 국정원이 중간에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수행한 결과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 1,200건이 드러났다. 대북 송금 수사와 중앙지검장 탄핵 시도. 이후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에 깊이 개입했으며 김성태 회장이 김정은에게 직접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재명이 방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이재명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공소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문재인과 김정숙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핵심 기관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앙지검장 탄핵을 강행했고 결국 중앙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감사원장 탄핵과 민주당의 방해 공작. 감사원장 역시 민주당의 탄핵 대상이 되었다. 감사원은 문재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으며 최근까지 대북 송금, 태양광 비리, 김정숙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여 감사원의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 결국 감사원장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차기 감사원장 2순위였던 인물은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위원으로 현재 감사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기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방첩사 개입.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국정원, 감사원, 검찰을 통해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인 조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대북 송금 사건, 사법부 카르텔 등의 비리를 파헤치는 한편 작년부터 방첩사령부 방첩사를 통한 개입을 준비해왔다. 작년 윤 대통령은 방첩사를 직접 방문한 뒤 방첩사가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부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수 있다. 대북 정책 변화와 김정은 정권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 정권과 민주노총까지 동시에 정조준했다. 최근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22만 명 감소했다. 이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선언에서 자유통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에 대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선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북한 내부를 흔들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자 북한 내부의 체제 동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민주노총, 선관위, 이재명, 문재인과 연계된 정치 사법 카르텔을 차례로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주당의 줄 탄핵 전략과 윤 대통령의 최후 대응. 현재 민주당은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과 함께 대법관 임명을 가로막는 등 주요 사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줄 탄핵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을 예상하고 후방에서 기존 비리와 부정부패를 한꺼번에 폭로하는 대응을 선택했다. 계엄선포는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적 차원의 비리 척결을 위한 최후의 조치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